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 연구소 연구사 어종철이 3일 미국과 그 초종 세력들의 무모한 제재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최근 전략 잠수함 탄도탄 소중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하여 국제적 이목이 조선반도로 쏠린 가운데 미국에서 대조선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심이 급격히 커가고 있는 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가 현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조선 정책에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미관계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런평은 밝혔습니다. 런평은 1945년에 집권한 33대 대통령 트루맨으로부터 시작하여 44대 대통령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공화국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으로부터 정치적 말살과 경제적 고립, 군사적 압살을 노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실시해온 데 대해 자료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미국이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제재 압살 책동은 주권국가인 공화국의 제도 전복을 추구하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유린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서 응당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런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그 위에 군림하여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를 없애버리고 횡포하게 날뛰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과 그 초종 세력들이 무분별한 제재 책동에 매어 달릴수록 우리는 정의의 핵 버금을 더욱 날카롭게 벼릴 것이며 세계는 우리가 제재와 봉쇄, 압박의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솟구쳐 오르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